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위대한 내 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효봉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장군임을 높이 모시오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비길 수 없는 강유력한 손군 처선으로 전음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억센 기상을 만방에 서리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인구도 많지 않고 영토도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으로 그 전엄을 빛내고 있는 것은 졸세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흉룡의 수령으로 높이 모셨기 때문이며, 이로 해서 우리 저국은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부강 번영하는 강성국가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힘있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들의 침략과 흥정의 대상으로 되어오고 식민지로 국권까지 빼앗겼던 우리나라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무리지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정치군사 강국, 당당한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엄을 떨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례는 문수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 계시기에 우리 공화국의 위용은 하늘에 닿아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정서적으로 덧꽂고 있는 선율은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으며 행진곡적 성격이 강한 폭넓고 장엄하면서도 힘있고 박력있는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 위대한 내 나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선군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신 불패의 정치군사 강국에 국민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하며 오늘 경례는 김정은 문수님의 령도 따라 하루빨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 드높은 요리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마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당의 령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일심단결된 우리민의 옥센 기상을 행진곡조로 형상했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 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를 이어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생동한 시적원으로 힘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적이고도 박력 있는 리듬을 타고 반복적인 음영과 부점 진행이 결합되어 기백 있게 흐르면서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민의 혁명적 기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